조선의 함경북도 북부피해복구 조원선에서 성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 북부피해지구의 6개 시군들에서 200여동의 서층살림집들과 2,500여동의 단층살림집들의 골조공사가 결속됐습니다. 살림집들의 외부, 내부 미장공사도 동시에 추진돼서 각각 70%, 30% 개선을 돌파했습니다. 지난 9월 하순 본격적인 기초공사에 진입한 때로부터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에 만 천여 세대의 살림집 골조공사를 끝내므로써 10월 말까지 전반적인 살림집 건설을 결속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렸습니다. 한편 함경북도 회룡시의 피해복구 전투에 떨쳐나선 전력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열흘 동안에 17기의 성전탑을 일도 세웠습니다.